시는 누구시길래 내 마음 애태우나요. 거울에 비친 그리움은 누구일까. 다가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누구시길래 믿고 싶을까. 누구시길래 사랑했을까.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.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날의 우리 사랑 지울 수 없을 것.